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죠. 지금 이것은 분쟁 지역입니다. 이슬람과 구교, 신교,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얽혀서 분쟁 지역이어서 이스라엘만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딜까요? 이게 바로 테라비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또 그들의 법규에도 우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 수도는 테라비브고요. 예루살렘은 현재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었죠. 그 기능을 다했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최초로 예루살렘이 수도로 임명된 때, 그게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모두 다 통일을 하고 그곳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택할 때, 그때가 처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두 가지 상징적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인 건물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다윗 성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왕이 기거하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수도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거기에 또 하나 한 성이 더 있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그 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서 설명을 하냐면요, 예루살렘이 이런 것처럼 왕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성스러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다스리는 도시라는 성지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런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의문 드신 적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왔을까요? 생소한.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왕의 도시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평화의 도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참 평화의 왕으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와 아주 알맞는 모습으로 상징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지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라헬이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거죠.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아내. 창세기 35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여기서 등장하죠.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 라헬이라는 인물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상기시켜드릴게요. 라헬이 어떤 여인이었죠? 아주 이쁜 여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곧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라헬에 대해서 그 인물됨에 그 여인의 형상을 표현할 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표현했어요.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곱다, 아리따다 이러한 수식어를 듣는 여인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곱고 아리따다라는 이 두 가지 수식어를 함께 듣는 인물은 딱 두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명이 라헬이었고 또 한 명은 누구였다고요? 아, 이제 다 아시네요,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왜 곱고 아리따운 여인일까요? 이 여인은 고대 그 패권을 차지했던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글로벌 민선발 대회에서 1등한 여인이 에스더였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인이 에스더였다고요. 이 여인에게 곱고 아리따랐다라는 최고의 호칭이 붙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라헬도 그와 비견될 정도의 미인이었고 그런 이쁜 얼굴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라는 인물은 이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떻다고요? 하나도 좋은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성정이 이기적이었고 질투심이 많았고 분쟁의 근원이었고, 그는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여인이었죠. 자기 때문에 많은 야곱 집안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라헬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 언니와의 분쟁도, 그 아버지와의 분쟁도, 그 남편과의 분쟁도, 그 자녀와의 분쟁도 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야반 도주할 때 그 아버지의 집에 있던 우상신이었죠. 그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가 숨겨서 왔던 인물이 바로 이 라헬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일관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신을 만든 조형물이기 때문에 라헬이 하나님보다는 이 우상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더 섬기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드라빔이 가정의 그냥 우상신이자 더불어서 이 가정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재산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와서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그렇게 노렸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볼 때 하나로 귀결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라헬은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든 재물을 섬겼든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헬의 성정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5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또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한 일이에요.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거의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죠. 근데 그 말이 뭡니까?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불렀다고요? 베논이라 불렀다. 이 아들이 나중에 누가 되는 거죠? 베냐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베논이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베논이, 벤, 아들이고요. 논이, 이게 슬픈, 불행, 나쁨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베논이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라헬의 성정과 성경 전반적인 의미로 볼 때 라헬은 결코 이때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기감을 느끼면서 아주 살며시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성정과 그의 평소의 모습으로 볼 때 그는 이때 욕하면서 죽었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욕이죠? 이 나쁜 놈, 이 엄마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를 잉태해야 돼? 욕을 하면서 그가 아들 낳고 있는 장면이 바로 라헬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는 제가 그때 설명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출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12번째 아들 이 베냐민이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잉태되는 거라고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모두 다 잉태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데서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분쟁과 시기와 이기와 분투와 그 혼란과 분란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침표를 찍는 이 라헬이라는 인물도 죄 가운데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것도 그 욕을 할 정도로 그 감정에 폭발치 있는 그 말을 함부로 내뱉을 정도로 그 죄 가운데서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 라헬과 이스라엘의 태어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상징성은요. 죄 가운데에서 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화를 표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라헬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곳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그곳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좀 대조적이라 생각지 않나요?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신 예수가 오셔서 그 가운데 죽음을 덮어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곳에 영생과 구원으로 가려주시는 모습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시는 것일까요? 이 베들레헴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죠?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 이게 집이라는 의미고요. 레헴, 이게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집, 떡이 있는 집, 떡의 집, 떡이 공급되는 집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룻기 1장 1절에서 재밌어요. 사사들이 치대하는 그때에 흉년이 드러나 그러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하면서 이 베들레헴에 무엇이 들었다는 거죠?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룻기 1장 1절이 뭔가를 대조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서, 단어로서. 흉년과 떡집.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떡집에 떡이 있어야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집에 떡이 떨어지고 이 집에 더 이상 떡이 생성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집에 떡이 끊어지는 것일까요? 룻기 1장 1절이 그것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어느 때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던 시대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 것이죠. 그러한 때에 그 떡집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룻기 1장 1절이 우리 가운데 힌트하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 떡집은요, 단순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러한 그 재화, 세상의 이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영적인 신앙이 떨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임했다라고 룻기 1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룻기 1장 2절부터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것이죠. 그 두 아들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떠나가는 것이죠. 모압 땅, 이방 땅,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벗어나서 그들이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곳에서 정말 진짜 떡을 기대하면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진짜 떡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더 깊은 어려움, 더 깊은 흉년, 그 생활의 흉년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이 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다시 그 자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룻기 1장 19, 20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정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다시 그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의 이름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원래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을 이제 나는 기쁨이다, 희락이다 부르지 마라. 나는 슬프다는 거죠. 마라라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슬픔, 그리고 이게 괴로움이란 뜻인 것이죠. 그는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찾아가서 세상에 더 나은 땅, 더 풍요로운 땅을 찾아가서 더 잘 살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풍년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나가 보니까 더 깊은 인생의 쓴맛, 더 깊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에를 보면 이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함께 데리고 왔던 자부 이 룻을 통해서 이 룻이 나오미의 집안에 있던 유력한 자, 아주 그 지방 유지와도 같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 인물과 함께 이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가장 핵심을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는 그 친척이나 또 그 형제들이나 핏줄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거나 그게 가난하게 처해야 될 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집안에 있던 유력한 사람이 그 친척이나 친족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제도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래, 고엘.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그 친척과 그 가까이인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견책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이 보아스란 인물이 나오미의 자부, 며느리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기뻐 빛을 발하는 것이 룻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구속하다, 구원하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이 룻이라는 인물, 나오미라는 인물,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흉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좋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세상에 문명과 이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몰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흉년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떡집. 근데 여기서 그 나오미와 루시 얻게 되는 떡이 뭡니까? 보아스라는 떡이죠. 기업 물자 떡. 그래서 그 신부된 그 루시, 신랑 되는 보아스를 만날 때 그가 진짜 회복이 되고 진짜 기쁨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누구죠?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룻기 4장 18절 22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았고, 헬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족보 강의를 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족보는 그 모든 앞에 있는 내용도 다 정리해줘요. 그 이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요. 룻기의 마지막 주제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룻기가 설명하고 싶은 것 누굴까요? 오늘 마지막에 나타난 누구죠?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증조부가 바로 보아스라고요. 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룻과 보아스로 대변되는 그 신부와 신랑으로 결혼해서 진정한 참떡, 참 생명의 떡,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그 떡집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누가 오더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는요, 떡집을 떠난 인생이 다시 떡집으로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떡은 그러한 세상의 떡, 세상의 재물, 보화가 아니라 보아스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엘이라는 전통, 기업 무를자의 전통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 그 약혼과 정혼의 관습, 그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태하면서도, 그대로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린 계시록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그 성경의 탁월한 해석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온갖 전통으로 온갖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세상의 떡인지 참떡인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자,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잖아요. 무슨 떡이라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내가 진정한 떡, 진정한 배들, 그 집에 온 레헴이라는 거죠. 그 떡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그 배경이 뭘까요? 6장 1절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말미암아서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 말이 5천명이지 남자만 셌잖아요.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한 그 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르게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500년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눈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인 거죠. 그런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남게 만드시는 저 사람이 과연 누구야? 내가 저 사람만 잡으면, 내가 저 사람만 붙들면, 내가 저 사람만 믿으면, 내가 저 사람만 예배하면, 저 사람만 찬양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걸 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것들 주겠지? 내게 복을 주겠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짓지 않았다고요. 오늘날처럼 수많은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와꾸를 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성전을 크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왜? 그것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짜 성전으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 떡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기복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떡 주세요, 떡 주세요라고 그렇게 빌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신자로 보지 않는 거죠. 성전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군중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막 쫓아와요. 막 쫓아와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또 얘기한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생명의 떡을 얘기한다고요. 내가 줄 떡은 그 떡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물질, 보화, 명예 그런 세상의 그런 출신, 입신, 양명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생명이야, 구원이야.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생명 얻어야 돼. 그 얘기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6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 달라고 했던 사람들, 교회 나와서 복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 교회 나와서 입심양명과 여러 가지 세상의 떡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들은 생명의 떡 앞에서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들은 그 속에서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왜요? 생명의 떡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떡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세상의 떡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을 빌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입신양명과 여러분들의 출세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게 돼 있어요. 교회 나오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진정한 떡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 떡집에 떡으로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요.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미가서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헤롯 그 왕에게 동방박사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들었던 헤롯 왕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질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은 메시아에 대한 질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 앞에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일관되게 한 가지를 얘기한 게 뭐냐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은 미가서의 원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이런 부분이 달라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여러분 그 언더라인을 쳐놓으세요. 이게 틀려요. 원래 본문하고는. 이것을 우리가 좀 유익하게 봐야 돼요. 왜 마태는 여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의역을 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럼 미가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찾아볼게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가 인용한 원래적인 그 말씀,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뭐가 다르죠? 작을지라도. 여기 언더라인 딱 쳐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는요, 가장 작지 아니할지라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작을지라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미가서 때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작은 곳이지만 너희가 아직 작은 곳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태가 기록할 때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시대예요. 그 작은 곳이지만 그 왕이신 그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작지 않은 곳이다라고 마태가 의역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미가서는 여기서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작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짜오르란 말인데 단순히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소하다, 미천하다, 천박하다, 보잘것없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말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역은 아주 미천한 도시,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 아주 사소한 천박한 도시였다고요. 작은 성읍이었다고요. 작은 동네였다고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이새를 찾아가도록 한 거죠. 근데 이새의 집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죠. 이 다윗이 있는, 이새가 있는 그 집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요.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이 베들레헴 지역에 룻기에 누가 있다고요? 보아스가 있다고요. 보아스의 증손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어떤 인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같은 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할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신탁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쭉 검토해봤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히 여겨서 그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들이 더 없어요? 이게 전부 답니까? 물어보니까 이새가 대답하는 거죠.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막내라는 단어, 이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막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히 가장 작은 또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냐면 이새는 자기 아들 중에서 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어요? 단순히 막내가 아니라 막내라는 용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보잘것없는 인물로 여겼다는 거죠. 무슨 표현이냐면 사무엘의 요구 앞에서 아, 걔 한 명이 더 있는데 걔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곳이냐면요.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작은 이새라는 집안, 그 이새라는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인물로 존재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그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인물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나요? 정말 작은 인물이었나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다윗은 작은 인물이었고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잘 알잖아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그 시편 기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봤다니 하면서 그 하나님 고백했던 그 어린 시절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란 거죠. 하나님은 그를 작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는 왕의 인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신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영도할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좋은 것, 귀한 것, 휘황찬란한 것, 대단한 것, 유명한 것, 그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떤 것이죠? 작지만, 비루하지만, 하찮아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비록 그들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인정하고 진짜 신중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라인 가운데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미가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게요. 다시 미가서로 돌아가서요. 미가서 4장 6절 7절 먼저 읽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5장에서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할 건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통치를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를 통치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미가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서 회복시키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어떤 인물들이죠? 저는 자, 또는 쫓겨나는 자, 또는 환란받는 자, 이들이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왕의 백성으로, 신의 백성으로 삼아지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란받은 자, 즉 이 작은 자 속에 오신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들이 누구기 때문에? 아까 다윗처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볼게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일부러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 잘 아시죠? 이게 큰 잔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그 주인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 다 초대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잔치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다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지 않니? 물어보니까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세상 일이 바쁘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중에 밭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고 내가 예배에 빠지고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좀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소를 샀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키우고 소와 함께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잔치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초대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이 살아가기가 퍽퍽하고 힘들기 때문에. 또 세 번째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장가 들었다는 거죠. 세상의 그러한 그 방법에 의해서 세상의 그런 행태에 의해서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한가한 잔치에 내가 초대받아서 나와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럴 때 이 주인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21절에서 누구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이 저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저희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내가 또는 몸이 불편하다, 내가 절고 있고 핸디캡이 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남들도 열심히 살지만 나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수고를 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한 사람들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보다 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성한 사람보다 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죠.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벌어야 되고,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채워야 되는데, 몸 성한 사람들이 하는 그 시간도 채우기 힘든 반면에 몸이 핸디캡이 있는 상황가에서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더 수고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주인의 청함에 기쁘게 응해서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아오더라는 것이죠. 왜요? 이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주인의 그 청함에 기쁘게 나오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모든 바쁜 상황들을 내려놓고 그 주인의 청함에 나와서 그 예배함의 자리에 앉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마태는 베들레헴에 예수가 오셨다는 그 인용 구절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가장 작은 곳, 작은 세상,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쉽게 말하면 말밥으로 오셨죠. 마구간의 말밥으로. 그런데 그게 바로 진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 가운데에서 세상이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따르지 않는 그 시간대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참 만족과 안식과 회복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 해밀턴 지구촌교회에 와서 계속 교회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인도를 해나갈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요, 쫓겨난 자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는 환난받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작은 자들이 모여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야 돼요. 몸 불편한 자들이 모여야 돼요. 왜요? 그들은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힘들게 살면서도, 바쁘게 살면서, 정말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는 그 죄와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요. 이 교회가 외양만 갖추고 형식과 교세를 떨치는 것에 치중하면서 이 본질인 생명의 떡을 양성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외양만 갖추고 생명의 떡을 사랑하지 않고 먹는 것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자녀, 내 물집, 내 집, 내 차, 내 직장, 그것만 현안이 돼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죽은 성도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죽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마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참 나오미의 인생, 참 기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